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 일본위원회 결성 마운돌세에 저음하여 조선만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토론회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. 토론회에는 일본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와 국제 및 지역기구 인사들이 참가했으며 청년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의 연대사와 여러 나라의 연대성 단체들에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됐으며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.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진보적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됐습니다. 호소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안한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적극 지지하고 조미 평화협정 체결과 조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연대성 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갈 때 대해서 지적했습니다.